밥이 네 분에 감화하는 대로 이룰 거야. 고민 다 버리고 심이 야. 너와 나만이 공손하는 이 세계에선 딱 두 단어만 필요하지. 심이 야. Oh shit, I like it when she groove on me. 고민 다한 필요 없어 이미 좋은 분이 넘치다 못해 나까지 주워 담네. Hold up, let me take you to the next level. Baby, I need you, girl. 나만을 바라봐줘. 어리지만 이렇게 넌 지금 뻔하잖아. Baby, I need you, girl. Yeah. 내가 좀 서툴러도 날 바라봐줘. I'm a special baby. Don't stop it, lady. Monster가 나가신다 Q 비켜. 날 봤다면 모른 척 말고 어서 자 이리로 와요. 내가 무서워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아요. Girl, 너는 지금 뭐해? 딴 생각 말고 내 생각을 더해. Oh my god, 너무 빛나. 나 지금 내게 쓰러지러 간다. Baby, I need you, girl. 나 하나만을 봐줘. 어리지만 이렇게 널 지금 원하잖아. 네 앞에 서면 난 왜 바보 같은지 너 왜 다른 남자와 다르게. I'm a special baby. Don't stop it, lady. I'm a special baby. Monster가 나가신다. Monster가 나가신다. Kill me, kill. Monster가 나가신다. Monster가 나가신다. Kill me, kill. 네가 너무 예뻐서 baby girl, 지금 내 맘이 널 구하고 싶어 lady. 이제 하나 둘씩 너를 볼 때 눈을 뜨지 못하게 하면 사랑해. 내 품에 와 baby. 내가 누구게? I'm a special baby. Don't stop it, lady. Monster가 나가신다. Kill me, kill. I feel good when I feel ya. Monster가 나가신다. Kill me, kill.